어디에 왜 이렇게 찔리냐. 다음엔 꼭 하고 나올게 약속. 이것만 몇 번째.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. 아니 사실 지절대로 씻고 나온 건데. 다음에 신경도 써볼게 약속. 이게 대체 몇 번째. 난 웃음 속에 담긴 메시지는 뭔 웃음 다시 도쳐있거든. 돌려서 말해도 아픈 건 다 똑같아. 오히려 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. 아무리 해봐도 잘해보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걸 너를 만족시키기 부족해서 미안해. 너 안 하고 나만 내란 말 한마디에